말을 없는 말들을 어디 먼 걸 내려 비망갈랑 바바남 바바네벽이 아레나 알바케바나 아브라마스탄 바바얀탄 Sava Maya Mayam Jagat Satyam Satyam Puna Satyam Harinam Eva Kevala Guru Sarvita Chavi Samata Tanyavo Pisa Shiksha Yez Chet Sada Smarta Parinam Maeva Kevala Vasena hi vishtasa Kedaruro pavishti Kitani amato vayat karina Maeva kevala Niyatam, niyatam, vacha 기였던 기였던 니트야 바르나 마에버 기발라 주미 크리티아 다가사나 라제테 사칼로 파니 사랑한다 마야 주라 하리나 마에버 기발라 하리나마 하리나마 하리나 마에버 기발라 Arenama, Arenama, Arenama, I forgive her.